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해방된 조국 땅에서 천모내기를 하신 이런돌 기념보고회가 7일 미림혁명사적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곽범기 동기와 관계부문 농업과학연구기관 일꾼들, 연구사들, 김보현 대학 교직원 학생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세조국 건설을 영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주체 36, 1947년 6월 7일 몸소 미림벌에 자리 잡고 있던 당시 평양 농사시험장에 나오시어 천모내기를 하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후에도 미림벌을 여러 차례 찾으시어 농업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과학연구기관을 창립해 주셨으며 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항일인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를 모시고 여러 차례 미림벌을 찾으시어 농사일도 하셨으며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워 우리나라 조건에 맞는 벼품종을 연구할 때 대한 과업을 주시면서 농업발전을 위해 심혈을 바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천모내기를 하신 포전을 돌아보았습니다.